있었지. 소절난 아이도 인생을 적지. 숨 한번 쉬는 것도 몇 번을 멈칫. 최고로 멋진 해답은 없지. 퇴고를 갖춘 적절한 verse 내놓고 보니까 부족한 걸. 갈 길이 멀어 피곤한 건 결정의 문제. 근데 난 이제 손에 쥔 폰으로 가사를 쓰지. 소절난 아이도 뭘 이제 쓰지. 머리에 박히는 메시지 굳이. 최고로 멋진 래핑은 무리. 테러는 없어 적당히 숨지. 내놓고 버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나 이젠 어려워 지금 쓴 것도 다 잊어버려.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마지막 순간에 나를 마주보고 말을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모른다던 사람 모두 다들 돌아보면 나를 무슨 말을 하든 같은 곳을 보며 걸어왔던 것은 말이야. 뭐 따져보면 말이야 어쩌란 거야. 래퍼들 말이야 너절한 거야. 껍데기뿐이야 속을 못 본다면 거지란 거야. 나다운 걸 담은 걸 참을 수 없다면 귀 막고 눈 감아. 누가 나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이건 내 음악이야. Wait until I finally get away. It's been so long. 난 그냥 눈을 감을래. 내게 손을 내. I'm fighting with myself. 왠지도 모르고 난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네. 부족했고 오늘은 이제 알겠어. 내가 난 내일을 글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뭐 실체는 없 생각이 너 묻거나 이제 곧 바뀔래. 앞절이 숫자는 터무니 없어 그거 새로운 숫자만큼 멈췄지. 네가 바라던 바 오지마. 오늘의 너 언제니 너 모른다잖아.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네가 말했잖아. 과거는 그때 그만 우리도 만족해. 우리 집에 내가 지켜도 명예요. 거래는 원해가 거래 인정의 운명은 받아 여기 베스트 번쩍거려 눕고 번치고 해. 근데 가까운 눈치 보는 마음은 괴롭네. 하나 새롭게 쉽던 거 낮추고 뱉어내 삼켰던 것까지 지키고 바랐네. 지금의 부정의 너매 그거는 뭐라 지켜. 예전에 나를 잘 찾았나 봐. 지금의 내가 날 날아나가 싸게 꺼보니 생각보다는 세상은 더. Wait until I finally get away. It's been so long.